젖은 비둘기가 서로 웃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?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소슬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젖은 비둘기가 서로 웃게 우네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?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소슬바